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간첩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7일 일본이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위성을 탑재한 H2A형 로켓을 발사하였다. 일본 당국자들은 위성이 우리의 탄도로켓 발사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간첩위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문제의 엄중성은 일본의 간첩위성 발사 노름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조선반도에서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 핵전쟁 연습인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데 있다. 군국주의 망령이 배회하는 속에서 공공연히 감행된 이번 발사 노름은 일본의 또 하나의 계획적인 군국화 정책의 산물이며 대조선 채침 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와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막아보려고 비법적인 결의까지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일본의 간첩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은 미사일을 개발하든 간첩위성을 발사하든 아무 일 없고 미국에 의해 적대시당하는 나라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위성 발사 권리마저 침해당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논리는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때 대해서와 그를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엔 사무국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할 것이며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야망에 대처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